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정재윤, 그림 이선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호기심이 많았어요. 다빈치는 자연물과 건축물, 기계 등등 무엇이든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자연물을 그대로 그려보고 기계의 작동 원리를 공부한 다빈치는 그림, 건축, 해부학, 과학, 기계 발명 등 여러 분야에 매우 재능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호기심쟁이 다빈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까운 빈치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피에로는 피렌체에서 일하는 법률가였고 어머니 카테리나는 빈치 마을의 처녀였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레오가 태어난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린 레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의 손에서 자라야 했지요. 레오는 호기심이 무척 많은 아이였어요. 세상은 온통 궁금한 것들로 꽉 차 있었지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에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진흙으로 어떻게 동그란 그릇을 만들어요? 진흙을 왜 굽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릇을 만드는 공방에서 일했어요. 삼촌, 왜 거기를 발로 밟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기계는 무엇에 쓰이죠? 삼촌이 일하는 재분소도 레오의 좋은 놀이터였어요. 할아버지,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밀이 되지요? 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나요? 레오의 할아버지는 자그마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나뭇잎마다 모양이 달라. 무늬는 어떻게 생겼지? 어? 말이 걸을 때는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지? 달릴 때는 다리를 어떻게 구부리지? 개울 가운데와 가장자리에서는 물이 흐르는 모습이 서로 달라. 왜 그럴까? 친구가 없던 레오에게 빈치 마을의 자연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레오는 틈만 나면 개울가 언덕 위를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언덕에 자라는 풀을 뜯어 매듭을 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을 모으기도 했죠. 그러다 실증이 나면 언덕 위에 가만히 엎드려서 들판에서 뛰어노는 말을 바라보았어요. 레오는 나뭇잎과 풀잎, 달리는 말, 흐르는 물,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스케치북에 그려넣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뭇잎의 무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은 달릴 때 다리를 어떻게 구부리는지 더 잘 알 수 있었죠. 레오가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피렌체에서 살게 되었어요. 피렌체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부자와 은행가가 많이 살고 있었죠. 부자들은 집을 호화롭게 꾸미고 멋진 예술품으로 장식하고 싶어 했어요. 이름난 화가와 조각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가구와 조각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화가와 조각가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피렌체로 모여들었죠. 아버지는 레오를 데리고 베로키오를 찾아갔어요. 베로키오는 피렌체에서 이름난 화가였어요. 아버지는 레오가 베로키오의 제자가 되기를 바랐지요. 그래서 그림을 베로키에게 보여주었어요. 베로키오는 그림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레오는 베로키오의 제자가 되었죠. 레오는 공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공방이란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가구도 만드는 곳이에요. 부자들이 만들어 달라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만들어 주었지요. 레오는 처음에는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붓을 만드는 법, 물감을 만드는 법, 색깔을 섞는 법 따위를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레오야,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된단다. 과학과 수학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건축과 기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해. 베로키오 선생님 말씀에 따라 레오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없었더라도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레오는 아주아주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으니까요. 드디어 레오도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레오는 실제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멀리 있는 것은 멀게 보이도록,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깝게 보이도록 그려야 했지요. 레오는 건축 설계도에서 사용되는 투시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어요. 투시법이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듯이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레오는 산처럼 멀리 있는 물체는 가까이 있는 물체보다 조금 희미하게 보이고 색깔도 더 파랗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투시법과 푸른색을 이용해 깊이와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을 원근법이라고 해요. 레오는 원근법을 아주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제와 가까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지요. 레오는 해부학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의 몸을 실제와 똑같이 그리려면 뼈와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레오는 사람의 몸을 해부해보고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쓰임새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서 훌륭한 해부도를 여러 점 남겼죠. 해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레오는 밤에 몰래 해부했어요. 시체에서는 몹시 나쁜 냄새가 났고 아무래도 으스스했을 거예요. 레오는 평생 39가 넘는 시체를 해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레오는 제법 솜씨 좋은 화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베로키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을 그리다가 말했어요. 레오야, 예수님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는 네가 한번 그려보렴. 레오는 늘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천사를 그릴 때에도 이웃집 아이를 보고 그대로 그렸어요. 옷을 그릴 때에는 진흙으로 팔 모양을 만든 다음 천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옷에 주름을 그려 넣었죠. 선생님, 그림이 다 되었습니다. 베로키오 선생님은 레오가 그린 천사를 보았어요. 레오야,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렸구나. 선생님이 레오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모두 레오에게 맡기기로 했죠. 피렌체에서 유명해진 레오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이 무렵 스포르차라는 공작이 밀라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스포르차 공작은 밀라노를 부유하고 강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어요.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멋진 건물들을 지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솜씨 좋은 기술자와 건축가를 찾고 있었어요. 레오는 밀라노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림만 그려서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거야. 레오는 그림도 잘 그렸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이 아주 많았어요. 레오는 스포르차 공작에게 편지를 썼어요. 스포르차 공작은 레오의 편지를 읽고 무릎을 탁 쳤죠. 레오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레오더러 당장 궁정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레오는 스포르차 공작의 궁정 예술가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스포르차 공작이 말했어요. 산타 마리아 수도원 식당 벽에 그림을 하나 그려주게. 어떤 그림을 그릴까? 수도원 식당 벽이니, 아, 최후의 만찬이 좋겠어.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을 함께 먹는 그림이에요. 식탁에 자리 잡은 예수가 말하지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 마구 술렁이기 시작하지요. 레오는 최후의 만찬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빛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13명은 어느 자리에 어떤 자세로 앉는지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한 다음 조금씩 스케치를 해 나갔어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레오는 그림 그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스포르차 공작은 레오를 불러 왜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레오는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고 대답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인 성스러운 예수님과 예수님을 배신한 흉악한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직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제야 스포르차 공작은 머리를 끄덕였다고 해요. 레오는 4년 만에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어요. 레오가 그림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을 걷었어요. 그러자 모두들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렸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서 환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도원 식당 한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았지요. 이전의 화가들은 성경 이야기만 그림에 잘 담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종잇장처럼 납작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림 속의 사람들은 도무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오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수도사들이 착각할 만큼 실물과 가까운 그림이었어요. 원근법을 잘 활용한 뛰어난 솜씨 덕분에 인물의 표정과 몸짓이 너무도 생생했지요. 레오는 역시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야.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나서도 레오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아. 그림으로 그리고 나면 조각상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레오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을 그리고 싶었어요.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끊임없이 표정이 바뀌는 사람 말이에요. 어느 날 조콘도라는 부자가 찾아왔어요. 제 아내 리자의 초상화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리자는 신비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면 즐겁게 보이기도 하고 슬프게 보이기도 했죠. 저 신비한 미소를 그림에 담을 수는 없을까? 레오는 리자의 입과 눈 주위에 그림자를 그려넣었어요. 눈과 입 끝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잘 보이지 않게 그린 것이죠. 그랬더니 리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즐겁게 보이기도 하고 슬프게 보이기도 했어요. 마침내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정이 달라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안개처럼 희미하게 그림자를 그려넣는 방법을 스푸마토라고 해요. 리자가 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레오는 광대를 불러 익사를 부리게 하고 악사와 가수를 불러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레오는 4년 동안이나 모나리자를 그렸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죠. 레오는 스포르차 공작의 명으로 청동 기마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훌륭한 군인이었던 공작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였죠. 레오는 몇 년 동안이나 밑그림을 그리고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말을 여러 차례 해부해 보기도 했죠. 먼저 진흙으로 기마상을 만들었어요. 청동 기마상을 만들려면 청동을 부어넣을 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높이가 7m나 되는 진흙 기마상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진 기마상은 그때까지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청동 기마상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레오는 훌륭한 조각가로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죠. 레오가 스포르차 공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밀라노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높은 열에 시달리다가 얼굴이 까맣게 타서 죽는 무서운 병이에요. 만 명이 넘는 밀라노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레오의 친한 친구들도 있었죠. 흑사병이 퍼진 것은 밀라노가 깨끗하지 못해서야. 사람들은 구정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어. 레오는 밀라노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죠. 마차를 타지 않고 배를 타고 다니면 길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운하를 파려고 작업기계를 여러 대 설계했어요. 그런데 밀라노에 운하가 건설되지는 못했어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큰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설계한 일만으로도 레오는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레오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 관찰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레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늘을 나는 새였어요. 레오도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고 싶었죠. 나비와 잠자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새와 박쥐의 날개를 해부해 보기도 했어요. 솟아오르거나 방향을 바꿀 때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히 스케치하기도 했죠. 레오는 행글라이더나 헬리콥터와 비슷한 비행기구를 만들어 날려보았어요. 레오의 비행기구는 하늘을 잘 날지 못했어요. 하지만 레오는 커다란 날개만 달면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죠. 레오는 관찰하고 생각한 것들을 모두 노트에 적어 놓았어요. 노트에는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고기는 어떻게 헤엄치고,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물체의 모습은 우리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등등 정말 온갖 것이 다 쓰여 있어요. 레오가 꼼꼼히 관찰해서 밝혀놓은 사물의 위치를 알 수도 있고 레오가 그려놓은 뛰어난 스케치들도 볼 수 있어요. 레오의 호기심은 정말 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오는 67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해요. 실제로 남긴 작품은 그리 많지 않지만 노트에 남긴 생각들은 어떤 분야이건 매우 뛰어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레오를 500년이나 앞서갔던 훌륭한 과학자이자 예술가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